유스닐 목다리부날 쿠리운 휘스인 사나한 알리안 알알카질라림 김정일 알라디 학가깔 마아스랄 카리다 아마말 와탄 월 움마 월 아슬 와타리흐 비무말 스티키야사티 사우라틸 바리사 알라후다 손군 아슈아다 최수봉 나이브 라이실점 이들 암마 릴 쿠리인 휘스인 와 김탱경 라이실점 이들 쿠리인 리타바두를 익수하디 와 사카피 휘 마드나디 딴동 비스인 와 가이루후마 미랄 목다리비날 쿠리인 휘스인 아슈아도 쿨랄 이슈아다 빌카들라딤 김정일 가일린 이나우 와솔라사이라호 알라토레키 손군 아따윌 민 아즐리 파테이 아수를 이즈디하리 슈아밀 릴와톤 무타할리안 빌카파티 시아세틀 바리자 왈쿠드라틀 기아제틀 바리아 카마 인나 토리카 손군 아따윌 알라디살라카우 카나 토리칸 마후푸판 빌마하빠 릴와톤 왈움마 왈샤압 라 윤킨 이주아두 피 아이사파틴 미나타리흐 ثم ذكروا أنه لوجود قيادته المتحمسة عديمة الخلل والملل استطاع وطننا أن يدافع عن الاشتراكية بمعتنا حتى وسط المؤامرات الشرسة لأجل جمهوريتنا من جانب القوى العدائية ويظهر على الملع كرامته ووقاره الجدير بالدولة السياسية والعسكرية القوية الدولة التي تصنع القمر الصناعي وتطلقه وأخيرا أكدوا أن الاسم الكريم للمارشال الأعلى كيم جونغ إل وصورته الرعوفة هو الذي سجل التاريخ المقدس لثورة سونغون حتى آخر لحظة من حياته العظيمة ستبقى خالدة في قلوب أبناء الأمة.